언제나 우리가 만나던 찻집에서 다정한 미라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있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요 DJ 내 오래 쌓여진 원한 밤거리 행복한 입술처럼 향기롭던 그 노래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순간이 생각나요 이제 거다란 눈 속에